우리가 무엇을 매일 돌아가는 예, 서울 올림픽 바로 오늘 전하게 됩니다. 나 있잖아 만화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한 하늘 땅만큼 녹음해라 녹음해라 녹음해라 팔팔 이 세상 끝까지 팔팔 녹음해 녹음해라 팔팔 전국 노래자랑이 끝나는 오후 1시면 TV 앞으로 모였던 그때 그 어린이를 위한 방송 오늘도 열심히 녹음합니다. 팔팔한 애니메이션 네, 오늘 BGM 할 말이 없네요. 오늘 뭘 패러디했는지는 아실까요? 네, 달려라 하니. 아, 네, 너무, 그쵸? 너무 어려웠어요. 네. 참고로 어려... 달려라 하니 주제곡은 누가 불렀죠? 이선희. 네, 여러분 저희가 노래를 못 부르는 게 아니고요. 너무 잘한 노래였죠? 어. 그분께서 너무, 그러니까 넘사벽이지, 사실. 이선희는. 근데 네. 오늘 달려라 한이로 착각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네네. 오늘 어쨌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네. 2020 원더키디. 네. 그 저희 목소리가 조금 시끄러웠다면 사죄를 드리겠습니다. 그 댓글 중에 저희 웃음소리가 너무 컸다는 댓글이 있었어서 저희가 조금 우아하게. 우아하게. 네, 이번 지금 이분 컨셉은 잉글리시 팀하시는 컨셉으로. 뭐라고요? 잉글리시 귀족, 영국 귀족 같이 하고 싶다고. 아, 그리고 제가 사실은 좀 조심해야 될 이유가 하나 있어요. 네. 제 웃음소리를 가지고 내가 네. 누군지 파악하는 사람이 생겼어. 어허. 나 이거 사실 제 지인들이 들을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아, 그래요? 이렇게 방송이 무서운 거더라고요. 네, 그 투 리버 마운틴이라는 네. 제 지인이 있는데. 어. 투 리버 마운틴. 아, 그 네. 닉네임을 쓰시는 분인가요? 씨군요. 아, 트리버. 잠깐만, 그거 지켜줘야 돼. 아,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 아, 다시. 마운틴, 네. 그냥 뭐라고 할까? 그냥 KS라고 하죠. 네, 네, 네. KS라는 분이 저한테 네. 카톡으로 누나 팔팔 애니메이션 녹음해요? 이러더라고. 너 어떻게 알았냐? 그랬더니 무슨 소리 듣고 알았지? 이래요. 아니, 그 지인분들이 전부 다 저팔계예요? 그 어쨌든 그렇게 네. KS씨가 저의 네. 정체를 파악하는 바람에 아하. 저는 좀 더 저의 평소 모습과 다르게 우아하게 저는 그게 그 인덕님의 웃음소리가 사실 시그니처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지난번에 좀 지나치긴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잠을 못 자고 와가지고 컨트롤이 안 됐어. 오늘도 못 자고 오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자고 왔기 때문에 제가 택시 타고 왔죠. 아... 네, 아무튼 저희 목소리가 좀 그래도 네.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아니, 네네. 이해해 주실 거야, 사실. 이해해 주실 거야. 그럼 다음부터 이런 지적 댓글이 안 생겨요. 그냥 겸허하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댓글 저희 항상 열려 있습니다. 네, 저희 어느 댓글은 환영합니다. 네, 네. 저희 불평뿐만이 아니라 네. 의견이 그런 게 들어왔다라는 것 뿐입니다. 저희는 댓글 뭐 올라올 때마다 정말 희열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관심을 네. 주시고 관종들이야. 네. 저 완전 관종이잖아요. 논란 던지세요. 네. 그래서 오늘 방송 코너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저희가 저번에 엄청난 스포를 남겼었어요, 사실. 저 일부 방송에서 끝날 네네. 때쯤에 엄청난 그 동심파괴 코너가 엄청나게 강력하다고. 기억이 안 날 거야. 동심파괴 코너 다음에 엔딩 들려드립니다인데요. 네네. 그걸 들으면서도 이미 2020 원더키드 다 잊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자, 저희 큰 맥락에서 보자면은 두 가지 코너가 남아있는데. 네. 화덕님께서 어떤 코너 남아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죠. 주제가 네. 탐구 코너가 남아있고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동심 파괴를 잠깐 한 다음에 네. 아, 잠깐이 많이 동심을 와장창 깨뜨린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네. 여러분께서 막 듣고 싶어질 내용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동심을 깨뜨린 다음에 네. 엔딩 들려드립니다. 코너를 통해서 다시 동심을 돌려드리는 네. 동심 안 돌아올 거야 오늘. 그래요? 그래요? 네. 그러면 그냥 엔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2020 원더키디 주제가 탐구 코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팔팔한 애니메이션. 용기와 지혜로 헤쳐 나간다. 우주 평화 위에 싸우는 용감한 친구들, 자랑스러운 친구들, 애쓰다 타보서. 하늘을 나르는 연맥을 뿜어내는 무한하기에 이슬처럼 쓰러지는 우리 악당들 지키자 평화를 우주의 평화를 달려라 I can 주제가 들어보니까 네. 되게 임팩트 없잖아요. 그렇죠. 약간 높낮이가 별로 없는 그치? 것 같기도 하고. 네네네. 뭔가 다 같이 좀 플랫해요. 그거는 수록곡이라는? 아 그런. 이게 나름 이게 노래 주제가가 있고 수록곡 두 개 정도가 있는데 네. 미안하지만 별로 기억이 안 나요. 그리고 사운드가 정말 약한 애니메이션이라서 그림은 지금 봐도 괜찮은데 사운드는 저희 그 구성이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저번에 방송했던 라젠카이잖아. 네. 맞아요. 오프닝이 전설이 된 아, 애니메이션. 맞아. 라젠카는 진짜 OST가 정말 와 그 금박 번쩍번쩍 빛나는 것 같은 초래에 금박이 입혀진 것 같은 애니메이션. 오, 지금 표현 되게 고급스럽어요. 네. 금박지네. 금박지. 순금, 순금. 네. 근데 2020 원더키드는 결정적으로 다른 주제가랑 뭐가 다르냐? 네. 이게 꽂히는 부분이 없어요. 그렇죠. 후크가 없어. 전혀 없어. 그냥 남자애들이 그냥 우와 하고 노래 부르고 그냥 뭔가 노래를 들은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네. 그래도 이 주제가에 다른 만화 차별화되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데 그 비밀이 뭐죠? 소방차가 불렀다 이거. 아, 그게 비밀이네. 네. 그 소방차. 소방차가 보이밴드로 분류가 돼요. 거의 뭐 1세대 아이돌 아닌가요? 1세대는 H.O.T로 봐야 되고 그 고생대 시대 아이돌. 아, 성캄브리아 돼. 그러니까 이전 이제 남자 그룹, 남자 네. 아이돌 그룹의 거의 시초로 그렇죠. 네. 네. 그전에는 사실 정말 이렇게 댄스와 춤을 선보이면서 퍼포먼스 그룹이잖아요. 네네. 소방차는 보컬 그룹이 아니에요. 네. 댄스가 되게 현란해요. 근데 저는 소방차 세대가 아니라서 그런지 저도 그렇게 해요. 사실, 사실 소방차를 봤을 때 뭔가 좀 뭐라 그래야 돼? 사실 소방차를 봤을 때 약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조금 올드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올드하죠? 아, 올드한 거 맞죠? 어렸을 때 봤으니까. 아, 그쵸. 어렸을 때 봤으니까. 근데 지금 그 느낌이 2000년생들한테는요. 네. H.O.T다? 저는 H.O.T는 되게 세련됐다고 그러니까 생각했어요. 지금 어렸을 때 막 그 막 근데 생각을 해봐 캔디. 네, 막 그쵸. 막 옷도 막 엄청 큰 거 입고 그거 와가지고. 지금 2000년생들이 보면은 올드하다. 아, 그럼요. 그럼요. 그렇겠죠. 2000년대생들. 아, 소방차가 그렇게 오래됐나요? 그러면? 1987년 데뷔일 거예요. 네. 와. 전 사실 기억날 수가 없어요. 전 기억나요. 저 가요톱텐 그때 열심히 보고 있었어요. 아. 그래서 딱 이렇게 가요톱텐을 딱 틀었는데 그 무대에 소방차가 정말 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위에 소방차 안녕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마지막 무대?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이게 뭐 얘네가 은퇴를 하는지 뭐 그냥 왜 그런 그만둔다는 개념 자체가 없는데 소방차 안녕 하더니 사라지대요. 그게 몇 년도죠? 90년대쯤일 거야. 아, 우와. 전혀 모를 수밖에 없네. 네, 그래서 그렇죠. 뭐지 한데 진짜 은퇴했나. 근데 재결성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뭐 어쨌든 그런 무대였을 거예요. 그때 중간에 한번 그만뒀을 때 그런 무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충격이었어요. 근데 사실 곡이 좀 기억나요? 따라따따따. 아 맞아, 유명하죠. 어젯밤에 난 네가 싫어졌어. 빵빵 헤드셋 떨어졌다. 그게 또 요즘에 1988에 나와가지고 맞아요. 아, 맞아요. 네, 네. 한창. 근데 소방차가 진짜 퍼포먼스로는 빙글빙글 그 돌아가는 빰빠밤 불빛들을 바라보며 빠바바밤 너 빰 는 빰 그 빰 걸 왜 모르니 우 아니 그게 네. 소방차가 네. 정말 놀라운 퍼포먼스 그룹이었던 게 네. 얘네들은 정말 공중제비를 돌았어요. 맞아요. 근데 화덕님은 그걸 보면서 별로 놀라지 않으시대. 제가 보여줬어요. 앉혀놓고 소방차는 이렇게 강렬한 네. 퍼포먼스를 하던 그룹이다라고 딱 앉혀놓고 유튜브를 딱 보여줬는데도 아 요즘은 그런 거 요즘 아이돌들은 막 군무 막 엄청 화려하고 아 칼군무 타구나. 아, 사실 저는 너무 그런 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어쩌면 근데 사실 지금 봤을 때 이 소방차의 옛날 무대가 그렇게 뭐 엄청난 퍼포먼스가 있다 느껴지지 않는 건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는데 사실 저는 제가 어렸을 때도 소방차를 봤을 때 저 아저씨들 뭐 하는 거지? 그런 그래. 느낌. 그러니까 상큼한 외모는 아니죠. 특히 정원관 씨 같은 경우는 아니 근데 여기 제가 자료 찾아봤어요. 네네네. 여기 소방차로 활동할 당시에는 이용 씨가 알죠? 이용 씨 아세요? 이용 씨 아저씨. 네, 뽀시기 아저씨. 네, 뽀시기 아저씨. 뽀시기 아저씨 몰라? 뽀시기 아저씨요? 몰라요. 뽀뽀뽀에 나오시던 뽀시기 아저씨 몰라요? 몰라요. 아무튼 89년도 연마 뱃속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뽀시기 아저씨. 어쨌든 이용식과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뚱뚱했는데 그래서 이용식 아저씨 알아요. 네. 알아요. 그래서 병역 면제 100kg이 넘었기 때문에 면제되었다. 근데 이렇게 막 퍼포먼스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78에 96kg 그 덩치로 공중제배 돌았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거의 공중 낙법 수준인데? 근데 그거 그럼... 거기서 정말 휙휙 돌고 계셨다니. 그럼 보기에는 엄청 위압감이 느껴졌겠네요. 아, 그래서 어렸을 때도 보면서 저 사람은 되게 뚱뚱한데 되게 잘 넘네? 막 이러면서 봤어요. 사실 근데 저는 그럼 정원관 씨 같은 분들을 본 게 무대에서 본 것보다는 예능 같은 데서 와서 맞아요. 저는 그래서 그냥 또 퍼포먼스 그룹으로서의 이미지보다는 좀 친근한 그 연예인 그냥 그런 느낌이 좀 강했죠. 어쩌면 그런 걸 먼저 접하고 무대 접해서 그렇게 느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소방차에 대해서 이제 또 좀 재밌는 사실을 또 찾아왔고 또 알려드리자면 원래 소방차의 그룹 이름은 사시사철 영원한 있길이 느리라는 뜻에 코스모스 위 나비 앉았네. 옛날에는 아이돌 그룹이 지금처럼 오디션을 보고 막 이런 건 아닐걸요? 옛날에 그 서태지 아이돌도 아이돌이래. 서태지 아이돌도 결성 당시에 서태지가 나이트에서 열심히 춤추고 있던 이준호와 양현석에게 같이 하자고 한 거 아니었어요? 원래 그 양현석 씨한테 그 서태지가 원래 춤 배우고 싶어서 양현석한테 돈을 줬는데 양현석이 돈 받고 군대 갔다 왔다고. 그렇구나.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어쨌든 그 당시에는 그렇게 유명 그 나이트 같은 데서 춤 열심히 추시던 다 알잖아요. 서로. 쟤 왔어. 막 이러면서 견제하면 춤추고. 아마 이분들도 그렇게 겸성이 됐을 거예요. 뭔가 오디션이나 이런 게 아니라. 어쨌든 그래서 이제 밤무대 공연 당시에 코스모스 위에 나비 앉아는 너무 길다. 약간 세종대왕의 떡볶이 먹었네. 약간 이런 느낌. 그건 뭐죠? 그 노래 몰라요? 그게 뭐예요?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때 나왔던 노래인데. 모르는데. 한번 검색해 보세요. 세종대왕 떡볶이 먹었네. 세종대왕 떡볶이 먹었네. 뭐지? 궁중 떡볶이 드셨나? 네, 아무튼 아재개그야 이거. 그래서 그 밤호수 사장님이 즉석에서 지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브루펜 시럽, LG 카세트 아하 같은 수많은 광고 무대로 활약을 했고 이런 엄청난 인기로 인해서 그 언론에서 소방차가 부르지르고 다닌다 라는 평가를 받았다. 우와, 전설적으로 카피 되게 섹시하게 썼다. 네, 좋은 표현이네요. 그리고 이게 원래는 김태형, 정원관, 이상원이라고 이 멤버 3명이 주요 멤버였는데 이상원 씨가 탈퇴를 해요. 88년에 그러다가 도건우 씨라고 영입을 했는데 그분은 또 90년도에 탈퇴해요. 그러다가 이분들이 뭐 어쨌든 재결합하고 왔다 갔다 하시잖아요. 놀라운 게 이분들의 최근 이력이 좀 재밌더라고요, 저는. 네. 우리는 소방차만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김태형 씨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아는 그 그룹을 만듭니다. NRG라고. NRG를 만든 분이 이 김태형 씨. Get down with the dancing. Let's get it on, follow me. 그 NRG도 요즘 알면 아재잖아요. 그 초기 한류라고 그래도. NRG 그게 뭐죠? 약자가 뭐죠? 몰라. 노라조 아니야? 나는 뭐 안녕하세요 유민이에요. 이거 한창. NRG 엄청났죠. 네. 그다음에 그 정원관 씨 같은 경우는 요즘 방송 나오시던데요. 네. 요즘에 그 살림한 남자들에 나오시잖아요. 거기 나오시고 그 2000년대 중반에 비운에 너무 앞서 나간 그룹이 하나 있었는데 아이썰틴이라고 여자애도 13명 들어본 적 있어요. 같아요. 그거 하셨다가 대차게 말아주시고. 그리고 저는 이게 더 놀라웠어요. 복수 뮤직 사장이었대요. 아 진짜? 네. 정원관 씨가요? 네. 2007년 10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벅스뮤직 사장을 지냈다. 언제까지요? 2007년 10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근데 왜 1년 2개월만 하셨을까? 그렇게 돈이 안 됐다던데요? 예, 제가 보니까. 저 지금 벅스 쓰고 있는데. 어, 저도. 오. 그리고 지금은 그 N사에 팔려왔죠, 벅스가. 아, 그래요? 네. 네. 정원관의 둘째 형이 빅보징 때문에 소방차 활동으로 벌어들인 막대한 재산을 모두 탕진했던 아픈 과거 이야기를 하면 눈물을 참지 못했다라고 아. 옛날 예능에 기사에서 썼습니다. 그랬구만. 이상원 씨가 탈퇴하면서 러시아에 있었다고 하는데 어허? 한국에 있고 싶지가 않았다고. 어. 우와. 뭔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네, 그랬다고 합니다. 네. 이게 소방차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사실은 원더키드 주제가보다 더 재밌어요. 그러네. 아, 우리 주제가 얘기가 거의 안 했어요. 원더 파이어 파이터. 아, 근데 원더키드 주제가는 남 기억이 안 남아요. 어, 이상한 게 보통 만화들은 주제가 기억이 나고 내용이 기억이 안 나거든요. 그러죠. 근데 어. 원더키드는 초록색 외계인들은 기억이 나는데 주제가가 진짜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이거 방송 들으신 분들은 소방차밖에 기억 안 날 것 같아요. 더 강력한 게 동심파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80년대는 이런 소방차와 함께 또 많은 퍼포머들이 있었죠. 네.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 국산 애니메이션의 황금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느낄 수 있는 게 주제가 라인업이 굉장히 화려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네. 초반에 패러디했던 달려라 하니 같은 경우도 네. 이선희 씨가 불렀고 어. 그리고 지난번에 했던 그 은비까비 같은 경우도 조각경 씨가 아. 불렀고 그렇죠. 예, 그 옛날에 쪽에도 그 당시 굉장히 인기 있었던 코미디언이 부르셨고 이런 식으로 되게 화려한 라인업이 갖춰진 걸 보면서 아 이때 확실히 애니메이션이 주목을 받았고 황금기였구나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죠. 근데 이 소방차를 몰랐던 그러니까 인덕님을 제외한 우리 화덕님하고 양덕 네. 원더키드를 어떻게 기억하는지 궁금하네요 갑자기. 아 그때 노래자랑 일요일 점심 때 노래자랑이 끝나면 전국 노래자랑 네, 만화들이 로테이션으로 계속 나왔잖아요. 네, 네, 네. 거기에 일요일 오후 매일 1시마다 네. 매일이 아니지 일요일 오후 1시마다 둘리, 한이, 영심이, 슈퍼보드 그리고 이 원더키디까지 네. 두치와 푸쿠도 나왔었대요. 네, 그 뒤로 가면은 이제 새로운 애니메이션들이 좀 나오긴 했어요. 네. 두치와 푸쿠가 KBS 1에서 나올 때였으면 저는 그때 안 본 것 같다. 저도 이미 그때 본 것 같진 않아요. 네, 두치와 푸쿠 KBS 2에서 하지 않았었어요 원래? 아 그랬던 하다가 것 같아요. 이제 타르헤드도 다 KBS 2에서 하다가 전국노래자랑 밀려났구나. 뭐 그때 무한 로테이션 그때 편성하시는 분들 그냥 막 너도 추천이 나왔나 보다. 네. 그 요즘에 뭐 하는지 알아요? 뭐예요? 검색 한번 해볼래요. 근데 검색해보라고 적어놔가지고 그 KBS 1 일요일 편성표 쳐보세요. 그리고 KBS 1 일요일 편성표? 네. 네. 그리고 지금 전국노래자랑 다음에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지. 저는 만화 왜 안 해주는지 모르겠어요. 아, 만화 안 하는 것 같은데? 안 해요 요즘에는. 전국 노래자랑 다음에 요즘엔 1시 20분에 나눔 경영쇼 사장님이 미쳤어요. 스페셜. 이런 게 있는데요? 뭐지? 사장님이 미쳤어요라는 제목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근데 이제 애니메이션을 볼 수 있는 채널들이 너무 많아져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제 어린이 프로나 애니메이션 시청률이 좀 안 나올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정말 거의 안 남았죠 공중파에는 어린이 그렇죠. 프로들이. 네, 애들 요즘에 또 유튜브 보니까. 네, 맞아. 그래서 제가 이 무한 로테이션이 도대체 언제까지 지속이 됐을까 너무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이 무한 로테이션이 있었기 때문에 90년대생들도 사실 이런 추억의 만화를 다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네네. 네, 그 당시는 또 경국노래자랑은 집안에서 그냥 점심 먹을 때 그냥 틀어놓고 밥 먹잖아요. 저 아침에 일어나서 DJ 마하동산 보고. 그러고 있다가 아침 먹고 좀 띵가띵가 하다가 전국 노래자랑 끝날 때쯤에 또 TV 앞에 앉아가지고 애니메이션 또 보고 일요일 황금 스케줄이었어요. 그쵸, 그쵸. 그 맨날 어차피 누한 로테이션 되는 거 몇 개 빼먹고 봐도 어차피 하는 내용들이라 몇 개 띄워먹고 봐도 상관없는 그런 내용들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세대를 어우르게 해주는 이 황금 로테이션 편성이 언제까지 된다 너무 궁금해서 검색을 해봤어요. 네이버의 뉴스 라이브러리라고 네. 옛날 신문들을 볼 수 있게 해준 서비스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로 1999년 12월 달까지 일요일 편성표 봤는데 그때까지도 돼 있었어요. 로테이션이요? 네. 1999년까지? 네. 근데 그 네이버 그 서비스가 99년도까지만 제공을 해가지고 아. 2000년대 건 제가 확인을 못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래 그 무한 로테이션 편성이 됐던 거죠. 아, 우와. 저는 이 삼 누구가 편성을 해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고마운 편성인 것 같아요. 네, 많은 사람 하나로 묶어주는 세대를 아우르는 편성이네요.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때 프로그램이 없기도 하고 뭐를 그냥 땜빵으로 넣을까 해서 그 시간에 넣은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래도 시청률 나와야지 넣어주지. 그런가? 그럼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무한 로테이션하는 애니메이션들 몇 개가 있었는데 이 중에서 가장 재밌던 애니메이션은 뭐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저는 근데 이때 사실 한이가 제일 싫었고요. 한이는 너무 청승 맞았어. 저도 한이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네. 한이 너무 엄마 막 그러는 게 막 너무 좀 슬프고. 너무 슬퍼. 그만 좀 해. 너무 마음 아파. 이런 느낌이었고 영심이가 좋았어요. 영심이. 제가 영심이 나중에 영심이 편 하게 되면 얘기할 것 같은데 영심이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편은 퀴즈쇼 나간 거였어요. 기억날 것 같아. 네. 그거 아무것도 안 하고서는 마지막에 모릅니다라고 자기가 진짜 몰라서 모릅니다 했더니 맞습니다 작가 이상 이래갖고 유튜브하게 되는 그때 뭔가 쾌감이 저 같은 경우에는 저 같은 분들 많을 텐데 BGM이 그 기억을 좌우하는 분들이 있을 그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나라라 슈퍼보드 항상. 나라라 슈퍼보드도 좋죠. 너무 똑같은 것만 많이 나와가지고 좀 질리면서도 그 당시에 볼 게 없으니까 그걸 계속 본 것 같기도 해요. 그 시간대에 볼 게 없으니까. 맞아요. 그 시간대에 볼 게 없구나. 진짜 볼 게 없었구나. 지금이야 뭐 많은 채널 뭐 인터넷으로도 보고 뭐 젊은 어머니들 보면은 휴대폰 가지고 애 안 울게 하려고 집중시키게 하려고 뭐 뽀로로 같은 거 틀어주시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맞아요. 식당 같은 데서는 뭐 그게 좋아 보이진 않지만 애 키우면은 그럴 수밖에 없다. 맞아.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네네네. 아무튼 지금 채널이 많아져서 그 당시에는 그만큼 볼 게 없었다. 라는 거죠. 아니, 그 당시에 근데 뭐 다른 걸 봐야겠다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난 재밌었는데 봐도 재밌었어요. 당연한 스케줄이어서 일요일 날 로테이션 망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제가 그렇게 경고를 했던 동심 파괴 코너로 가볼까요? 출발. 베테랑 애니메이션. 자 이번 동심 파괴는 뭐죠? 바로 2020 원더키디 감독님에 대한 감독님은 아니고 그 분과 관련된 네. 놀라운 비밀. 네. 이거를 듣고 나시면 내 이름 바꿔볼까라는 생각 들 수도 있는데. 이름을요? 네. 왜냐하면 감독님 성함이 바로 김대중 씨입니다. 김대중. 근데 김대중이라는 이름이 주는 뭔가 신비로운 힘이 있는 것 같아요. 봐봐요. 이 김대중님은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감독 김대중님은 그 2020 원더키를 통해 한국 애니메이션 사에 엄청난 흔적을 남겼죠. 네. 감독이잖아. 네네. 리더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김대중.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김대중. 대통령이 된 그분. 그분도 김대중. 그렇지만 우리는 오늘 이야기할 김대중 씨는 좀 다른 김대중 씨입니다. 김대중 씨 제가 아는 분 또 계세요. 그 조선일보 고문 계시잖아요. 그래요? 그분도 되게 유명하신데. 그러니까 이 김대중이란 이름이 그러니까 내가 이걸 들으면서 성명학이라는 게 진짜 있나? 오늘 이야기할 김대중은 부동산 재벌 김대중 씨입니다. 이거 들은 것 같아요. 이것도. 동심이 벌써 맞았다. 네. 어쨌든 이제 이 우리가 오늘 이야기해 볼 김대중 씨는 가락건설의 이제 대표이신 김대중 씨인데 네네. 이 김대중 씨가 어떤 땅을 가지고 있냐 들어볼까요? 자 강남역 사거리 8번 출구에 삼성타운 있는 거 아시죠? 거기 이야. 삼성 건물 있는 거 아시죠? 네네네. 거기에 이제 사실 이제 사거리에서 살짝 들어가 있잖아요. 삼성 네네. 빌딩이. 네네. 그렇지만 이 삼성타운을 처음 지을 때 삼성의 생각은 그 일대를 다 사서 빰 삼성타운 이렇게 하고 싶었던 거지. 그러나 그 딱 지하철 입구 내리면 거기 사거리 있는 큰 빌딩 그 주인이 팔지 않았어. 그 사람이 바로 김대중 씨입니다. 여기 내가 자료 사진을 갖고 왔는데 이게 지금 안 보 팟캐스트라 못 보여. 지금 얼굴 빼는 거 봐 이 사람들. 여기가 삼성타운이잖아요. 강남역. 근데 요 빌딩인 거야. 여기서 지금 자꾸 삼성에 팔라 그러니까 이 건물은 팔지 않습니다로 플랜카드를 건 거지. 우와. 이렇게 이 사람이 삼성도 이기지 못한. 그럼 지금 그 건물은 뭘로 쓰이고 있죠? 뭐가 입주해 있겠죠?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분이 어쨌든 가지고 있는 빌딩은 아까 얘기했던 그 빌딩과 건너편에 GT타워라고 이렇게 웨이브 지는 건물이 있어요. 네. 네, 그게 그것도 가지고 있고, 네, 뭐 동대문 쪽에도 있고, 자 여기 내가 적어놨는데 내가 뒤죽박죽 적어놔서 하나씩 그냥 자료를 불 아 여기다. GT타워, 가락빌딩, GT대각빌딩, GT대공빌딩, 동대문빌딩. 이게 알려져 있는 것만 이렇고 실제로는 더 많다, 땅이나 빌딩이. 근데 이제 이 GT타워를 지을 때 레전드가 있는데, 그 이거를 대림검설에서 이걸 지었는데요. 네. 개인이 수주한 최초의 사업이래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건설사들 큰 빌딩 지을 땐 개인이 맡기지 회사에서, 않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는 우리 빌딩 지을게요. 1300억을 현금으로. 김대중 씨가 이거 약간 그 심시티 같기도 하고 뭐 부루마블 같기도 하고 약간 이게 되게 건축사도 되게 많이 받았대요. 고려청자에서 모티브를 따서 되게 이렇게 정말 굴곡에 딱 지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되게 주요 포인트가 뭐냐면 네네. 내진 서기가 되게 잘 돼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남역에 갔다. 영업하러 오셨어요 오늘? 아니요. 근데 뭔가 진동이 느껴지고 지진 이 일어날 것 같아. 그러면 여기로 도망가시면 돼요. 이건 꿀 좋은 거네요. 강남역에 지진 일어나면. 강남역에 지진 일어나면은 굴곡이 진 GT타워로 네, GT타워로 가세요. 네네네. 네. 그래서 대략 한 뭐 드러난 빌딩만 그 GT타워 같은 경우는 얼마래더라? 이게 4천억대였나? 4,113억. 어떻게 알아요? 대본에 써 있었어요. 그래요? 어쨌든 지금은 그게 4,113억 어치의 가치를 하는 건물이 되었고. 이야. 거기에 뭐 각종 것들이 막 입주가 돼 있는데. 네. 거기 맞나? 잠깐만요. GT타워엔 다양한 회사가 입점했다. 뭐 스타벅스 코리아, 코오롱 인더스트리, 뭐 본사 기획. 본사요? 본사? 카카오프렌즈도 있다는데? 뭐 이렇게 있는데 24층 스카이 라운지에는 한강과 강남 풍경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 전세로 살 적에도 여기 제가 봤던 거에는 제 기획이 18층에서 20층 임대하고 있는데 전세금이 91억. 그럼 너무 큰 숫자라서 감이 잘 안 나. 감이 안 나.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김대중 씨가 원래 이렇게 부자였겠지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그럼 김대중 씨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그걸 이제 배워볼 시간이 됐죠. 성명 확인가요 이제? 아니요. 네. 우리는 이제 김대중 씨 아버지인 김공칠 회장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자, 그러면은 김공칠 회장이 어떻게 김대중 씨를 건물 부자로 만들었나? 자, 김공칠 전 회장은 1919년 전남 해남군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은 이상식 좀 이런 우리 부자들은 이렇게 좀 레전드인 사람들은 학교를 제대로 나오지 않잖아요. 아, 네, 그렇죠. 초등학교 학력이 전부래요. 김대중 씨. 아니, 김대중 씨의 김대중 씨 아버지. 김공칠 씨. 그런데 이제 19살 때부터 완도 금융조합에서 일을 시작해가지고 이제 돈에 대한 감각을 익힌 거예요. 36살부터 창업을 시작을 해서 부동산에 눈을 떠가지고 1966년에 이미 그 강남 부지를 사들였습니다. 그때는 아직 개발되기 전이죠, 강남.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가능성이 눈에 뜬 거야. 강남 땅을 사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 동네 대공개발이라고 92년에 설립을 하고 본격적으로 빌딩을 지어댄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이제 그 바탕을 만들었던 김공칠 회장이 사망하면서 2008년부터 김대중 씨가 지금 가락 건설의 회장직을 맡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대중 씨가 이런 부동산 재벌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의 힘이다. 금수저는 못 이긴다. 네, 근데 아무리 금수저라도 뭐 그 감각이 있어야 되겠죠. 그쵸, 그런 능력 있어야지.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엄청난 그 부자이신 김대중 씨. 하지만 본인에 대해서 알려지는 거 굉장히 꺼려하기 때문에 인터뷰 사진 한 장이 없는 그런 베일에 가려진 인물이고 인터넷 댓글에 보면은 아들이 91년생이라고 하네요. 김대중 씨가요? 김대중 씨의 자식이. 아들인지 딸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91년생. 혹시 팔팔한 애니메이션 관심이 있으시. 혹시 저희 저희 멤버 구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아, 김대중 씨. 멤버는 괜찮고요. 후원을 구하고 있습니다. 멤버 겸 후원. 자주 안 나오셔도 돼요. 후원만 해주시면 돼요. 그냥 이름 막 올려드려요. 네, 여러분 지금 팔팔한 애니메이션 김대중 씨 편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9 원더키드의 감독님도 네. 김대중이고 네네. 그리고 우리나라 전 대통령의 이름도 김대중이고 그리고 조선일보의 그 한가닥 하시는 그 고문 네, 그분도 지금은. 김대중이고 이렇게 그 강남역에 있는 엄청난 타워의 주인도 김대중 씨고 그래서 우리 이름을 개명을 해야 되나 근데 우리 중에 김 씨가 아무도 없다. 꼭 그렇죠. 김씨라만 되나요? 이대중이 잘 됐다는 거 들어본 적 있어요? 어, 그러게. 이대? 이대중. 이대중. 아, 이대중 박대중. 아, 그렇네. 네. 내가 잘 될 거야. 아, 최초의 다른 김씨가 아닌 대중. 아, 다른 성씨로. 네, 네. 그 양덕님 다음 주에 이름 개명하고 오시는 거예요. 개명 사유는 뭘로 하죠? 개명 사유? 아버지가 빌딩이 없어서. 아버지 성함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야? 호적에서 파라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그 거대한 빌딩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한 그 얘기 들으시는 동안 원더키드 기억 나셨나요? 아, 전혀 안 났어요. 동시 있나요? 내가 그랬잖아. 88 애니메이션 김대중 씨편 듣고 있다고. 근데 이거 사주 저는 사주를 믿는 편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주도 사실 어떤 학문이잖아요. 옛날부터 내려온 학문. 그러니까 사실 타로 카드는 잘 안 믿고 왜냐면 뒤집을 때마다 그냥 얘기 그냥 끼워 맞추는 것 같아서. 근데 사주는 믿는 편이고 얼마 전에 되게 유명한 분한테 사주를 봤었는데. 와 뭐래요? 근데 뭐 얘기는 좋았어요. 근데 뭐랄까 성명학이나 이런 것도 하시더라고. 근데 아, 그래요, 이게 이름? 빌딩 이름 짓는 것도 하시고 그러니까 사람 이름만 것도 당연히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거 보니까 그 이름이나 그런 게 갖는 힘이 있는 것 같아. 그럼요. 그러니까 네. 확실하게 있죠. 양덕님 이름도 그럼 보셨어요 거기서? 이름이요? 네. 바꾸래요? 아니요 그런 건 없었는데 제 성명을 보진 않았으니까 성명을 네, 그런 거 보진 않았으니까. 제 얼마 줬음? 5만 확실히 가보고 싶어서 동심이 지금 점점 그래서 제가 미래의 유망지금 사실 점술가가 아닌가 풍수지리야 이런 거 하시는 분들 인공 알파고까지 와도 사람들은 사주팔자를 보고 있을 거예요. 맞아 어차피 일확천금을 노릴 거고 사람들은 나중에 정보 교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최고죠. 귀신 얘기 이런 것보다 더 무서워 이게. 동심 와장창 아무도 안 남았어. 생각 안 나요. 이거 김대중 씨밖에 생각 안 나. 그 웨이브 진 그 빌딩. GT 타워. 그리고 강남에서 지진이 나면 거기로 대피하라. 네. 내진 설계가 잘 됐기 때문에. 상 엄청 많이 받았대요. 자 엔딩 들려드립니다. 코너가 돌아왔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엔딩? 사실 제가 김대중 씨의 엔딩이 아니라 2020 원더키드 엔딩에 대해서 들려드릴 거예요. 우리가 원래 애니메이션 팟캐스트 오늘 좀 엔터테인먼트와 금융계까지 좀 정말 쓸데없는 얘기 좀 많이 했죠? 네. 내진 설계까지 왔어. 오늘은 애니메이션 얘기 전혀 안 했어요. 했어요. 지금 다 거기서 나온 내용들이에요. 자 그럼 2020 원더키드가 어떻게 마무리하는지를 들려드릴게요. 네. 아까 어떤 얘기까지 했었냐면 이제 우주 지구에서 아이켄이라는 소년이 이제 우주 탐사를 떠났던 독수리호를 타고 떠났던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서 우주로 갑니다. 네네. 그러다가 이제 마왕이죠. 무슨 마왕이더라? 데몬마왕. 데몬마왕을 이제 데몬마왕을 거기 원주민들과 같이 타고 갔던 그 선단 그 뭐지 갤럭티카온가 네, 하는 갈락티카. 그 친구들과 함께 물리치죠. 하지만 그 순간 그 마왕의 성이 뿡 떠오르면서 네. 아버지를 데리고 이제 마왕의 누나인 그 마라 여왕이 이제 납치에 갑니다. 그게 거기가 이제 일부 끝이에요. 좋은 소식이 올 것입니다, 폐하. 뭘 하고 있느냐? 피르미 같은 것들 하나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다니 빨리 잡도록 해라. 예예, 폐하. 바보 같은 데몬 녀석. 하드론 전지도 뺏지 못하고 부서져 버리다니. 마지막 한 개의 하드론을 갖게 되는 날이면 이 우주는 나의 뜻대로 움직일 것이. 자, 2부. 그렇지만 언제나 그렇듯이 결론은 못 변하지 않겠어요? 물리치겠지? 네, 네. 자, 2부에서는 이제 마라 여왕 편으로 바뀌면서 더 많은 원주민들이 나타나요. 무슨 네. 왕자더라? 박산 왕자. 박산 이름도 이상해. 박산 왕? 네. 아, 박산 씨. 그 얘나 외계인 얘나 초록 피부를 가진 얘나 비슷하게 초록 피부를 가지고 네. 초록색 머리카락을 가진 외계인들 그 원주민들이 나타나서 이제 그 마라 여왕을 물리치기 위해서 싸움을 시작하는데 네. 문제는 그 아버지를 데리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걔네들이 그 지구인들을 납치를 해가지고 세뇌를 시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외계인 그 인공지능 전사로 키워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세뇌를 당했죠. 네. 그래서 이 마라 여왕의 마라 여왕은 우리가 그 얘기를 안 했다. 정말 원더키드 중요한 얘기 이거 안 할 수가 있지. 하드론 전지 얘기를 안 했어요. 하드론 전지라고. 그러니까 예나의 목걸이에 있는 네. 그 전지예요. 그러니까 예나 눈알 모양. 네. 정말 강력한 파워를 내는. 그게 에너지원이에요. 네. 에너지. 네. 에너지. 엄청난 에너지. 예나가 화나게 되면 갑자기 발동을 하게 되고. 화력이나 원자력 같은 에너지원인데 그거를 일부에서 말씀드렸던 그 헨리경 있잖아요. 그 유명한 과학자. 그 사람이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이 에너지원을 대체할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엄청 막 효율 좋고 강력한 에너지원인데 그거를 가지고 우주로 왔는데 그 인공지능이었던 마라 여왕이 헨리경을 배신하고 그리고 그 양심이 없으니까 양심이 없으니까 그 로봇 인공지능들 헨리경을 배신하고 그 하드론 전지 두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탈출을 해요. 그랬는데 그 나머지 하나 있잖아요. 뺏기지 않은 그거는 그 헨리경의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의 양녀인 예나한테까지 전해져서 예나가 가지고 있게 되고 그래서 마라 여왕이 나머지 하나의 그 하드론 전지를 구하기 위해서 계속 그 예나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거죠. 본격적으로 이제 애니메이션 방송 같네 이러니까. 그 마라 여왕은 반지 형태로 끼고 있어요. 그쵸. 하드론 전지를 눈알처럼 생긴. 그래서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예나를 그쪽 마을에 또 공격을 하는 거죠. 하드론 전지 내놔라. 그러면서 이제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10화쯤에서 그 세뇌당한 아버지가 전사로 나타나서 아들을 막 공격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아들은 아이켄이죠. 그렇죠. 아이켄. 네. 이제 그래서 얘네가 도망을 가요. 그 왕자가 그 무슨 아마라 왕국인가요? 아도나 왕국인가요? 아도나 왕국? 그 중립 지역이 있었어요. 네. 그 지금 왕자 싸우고 있는 왕자와 거기는 이 점령을 당했고 걔네가 이제 그 몰아내기에 싸움을 하고 있는 거고 아도나 왕국으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거기까지 그 마라 여왕이랑 그 외계인 그 로봇들이 쳐들어간 거죠. 그래서 그 걔네들 아도나 왕국에든 좀 치사한 애들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중립이다. 우리는 이 싸움에 끼지 않겠다. 그런 식으로 약간 그 외면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왕자가 좀 이렇게 쫓겨날 판인데 그리고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예나가 이 하드론 전지 때문에 얘네가 쳐들어왔구나 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외환동물 코니와 함께 우주선을 타고 그 마라 여왕한테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되게 멋있게 초등학생인데 멋있게 얘기를 해요. 내가 너 이거 주겠다. 주겠는데 조건이 두 개 있다. 아마라 왕국 공격하지 말고 아도나 왕국. 아도나 왕국 공격하지 말고 이걸 받기 전에 약속해야만 돼요. 약속? 하고 말고 첫째, 아도나 성을 공격해서는 안 돼요. 둘째, 잡혀있는 지구인들을 모두 지구로 보내야 돼요. 뭐시라고? 건방진것 잡아라! 맞나요? 왕자 이름이 박산이 아니라 박손이었어요. 박손 씨. 박손 씨. 박 씨였어? 네. 이제 마지막에 하드론 전지를 예나와 아이켄이 하나씩 들고 그거를 들면 이 원더키디가 가장 무서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예나가 눈이 하얘지면서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 둘이 같이 그거 가지고 있으니까 아이켄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맞아. 그렇게 해서 그 마라 여왕을 무찔러요. 맞아. 그러면서 이제 평화가 찾아왔다. 그리고 예나도 엄마를 만났다. 이렇게 끝났는데 마지막에 이제 포인트는 이제 그 하드론 전지를 들고 그 아이켄과 지구인들은 지구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거를 우주에 버려요. 맞아. 이게 마지막이 어쩌면 결말이 그렇게 깔끔한 결말이 아니에요. 왜냐면 아이켄이랑 예나가 결국에 하드론 전지를 이용해서 마라 여왕을 물리치잖아요. 네. 그래서 마라 여왕이 우주로 날아가 버리거든요. 근데 날아가면서 그 마라 여왕의 본체는 뇌라고 했잖아요. 네. 뇌 인공지능이 그게 본체인데 그게 뭐 사라지는 장면은 안 나오고요. 그게 그냥 우주로 날아가 버려요. 이부작을 생각하셨나 보다. 그럴 수도 그리고 있어요. 그리고 하드론 전지를 또 우주에 던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인공지능이 날아가 버렸는데 나중에 아이켄이 나중에 또 집으로 우주선 타고 지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하드론 전지들을 또 우주에 버린단 말이에요. 어쩌면 그러면 또 다른 곳에서 마라 여왕이 그 하드론 전지들 입수해서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데 나중에 저 적은 아프로토스 같은 문명들 그렇게 생긴 걸 수도 있어요. 블리자드 취업하고 싶어요? 네, 아유 취업 받아주시면 가야지 무슨 소리야. 안 갈 거예요? 아 가야지. 블리자드요? 네. 블리자드. 제발. 영어 너무 영어로 녹음해야 되나? 블리자드 코리아. 아니 그래서 저도 그래서 저걸 보면서 네. 아 저거 왜 버리지? 저걸 발전소로 돌리면 되는데. 맞아요 진짜. 네.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결말이 약간 타이탄이랑 좀 비슷하게 됐어요. 아, 타이탄이요? 네, 타이탄에서도 마지막에 그 노인이 된 네. 여자 주인공이 가지고 있던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반지인가 그거를 바다에 던져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느낌의 결말이었어요. 아 맞아, 진짜 아깝게 왜 그런 거 버리면 진짜. 그러니까 걔에 따르는 악의 원천이 될 수 있으니 위험한 무기니까 그걸 없애겠다고 지금 한 건데. 아 진짜 아깝게 나와주지. 근데 이거를 조사하면서 그 하드론 전지가 저는 어렸을 때 되게 좋았거든요. 네. 디자인이 되게 독특하잖아요. 누나 모양이. 네네네. 근데 그게 논란의 디자인이더라고요. 아 왜요? 트랜스포머에 그러니까 1986년쯤에 나온 트랜스포머 극장판인가에 그 똑같은 디자인 나온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되게 의견이 분분한 게. 그 트랜스포머 극장판은 네이슨 신이라는 네. 한국계 미국인이 만들었거든요. 아.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뭐 참여했기 때문에 디자인이 같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분이 2020 원더키디 팀에도 참여하신 건가요?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렇게 도는 게 있는데 사실 그 제작 그 팀 리스트를 보면은 그 어떤 인터넷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넬슨 신의 제작사가 2020 원더키드를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근데 없거든요 리스트에. 그래서 사실상 좀 표조 디자인을 좀 갖고 온 거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럴 수도 있네요. 네. 내가 사실 뒤에 자료를 엄청 더 많이 갖고 왔구나. 뭐 김대중 씨 같은 경우에는 이후에. 그 원더키드 감독님. 네네네. 그분 같은 경우는 2000년대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동코와 맥스라는 부산 동서대랑 산학협력으로 애니메이션을 개발하려고 한다라는 것까지 나왔는데 네. 사실 그 애니메이션이 그 뒤로 제작이 안 됐는지 그런가 봐요. 완성됐다는 얘기는 또 없더라고요. 그러네. 네. 아, 아쉽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사실 좀 그냥 2020 원더키드 결말은 물리친다. 물리친다. 네. 오픈 결말인 것 같기도 열린 결말인 것 같기도 한데 뭔가 좀 아쉽네요. 네, 뭐 이런 애니메이션 뭐 아무리 뭐 어린이 타겟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내용은 결국 어린이들을 보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네, 권선징악으로 끝내는 걸로. 그렇죠.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서 모티브를 받아서 네. 2040 원더 어덜트를 만들어요. 걔네가 이제 나이가 30대가 된 거지. 다시 외계로 가서 아까 그러니까 그 걔네가 나이 설정이 13살이거든요. 네. 딱 30대네. 2007년생들이야. 아, 진짜요? 네. 2007년생. 한국 나이로 하면 2008년생들이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2040으로 하면 그럼 진짜 원더 어덜트네요. 원더 어덜트. 되게 치약 이름 같다. 우리 펀딩 받을까요? 네, 이렇게 오늘 김대중 씨 얘기와 그리고 2020 원더키디 이렇게 엔딩을 들어보셨습니다. 2020년 이제 2년하고 8개월 정도 남았어요. 그렇죠? 어린 시절에는 사실 2000년 이 오는 것만 해도 밀레니엄 버그다 뭐다 해서 되게 얘기가 많았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그때 네. 그 2000년 들어갈 때 Y2K. 그렇죠. Y2K. 막 Y2K 쇼크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때 Y2K라는 가수가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미안해. 네. 저는 이게 도대체 Y2K가 뭐가 문제냐. 가수인데. 네. 가수가 뭐가 문제냐. 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벌써 2020년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2020년에 나에게 남기는 영상 편지는 아니고 음성 편지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려워. 네. 막상 내가 이거 하자고 했는데 내가 어렵네. 그럼 인덕님부터 해볼게요. 안돼. 네, 그 양덕님부터. 저요? 진짜 어렵다 이거. 그쯤이 결혼하지 않았을까요, 양덕님? 양덕 결혼 잘했니? 지금의 너의 선택에 대해서 후회하진 않니? 감사해야지, 양반이. 감사해야지. 현실이 녹록지 않겠지만 가장으로서 역할을 잘하면서 부모님 잘 챙겨드리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갑자기 무거워지는 것 같아. 어떡해. 부인도 챙겨주세요. 부인 당연히 챙기죠. 부인 잘 듣고 있니? 사랑해. 영어로 듣어. 네, 그리고 화덕님 해볼게요. 화덕아 잘 구워지고 있니? 화덕아 회사 잘 다니고 있지? 화덕아 지금 아마 때려치고 싶겠지 회사. 그렇지? 하지만 화덕아 3년 전을 생각하렴. 3년 전 취준생일 시절의 그 서러움을 생각해. 화덕아 조금만 참아. 자, 화덕아 회사 때려치 사표 내지 말고 사표는 주머니에 잘 넣어둬. 화덕아 힘내렴. 화덕아 파이팅. 아, 저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진짜? 진짜 이렇게 될 것 같지? 왜? 그쯤 되면 때려치고 싶어지겠죠. 나니까 지금 이렇게 나니까. 왜 이렇게 저까지요? 이렇게. 나 뭐라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는 내 미래가 진짜 예상이 안 됐거든요. 그냥 해보세요. 뭐 어쨌든 2020년에는 좀 다이어트에 그때는 좀 성공해서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었으면 하고. 요즘에 그 다이어트 인스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할 거예요 다시. 살면서 다이어트 성공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죠.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2020년까지는 좀 원했던 날씨는 복근 있는 몸매가 됐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네가 어떤 선택을 했던 간에 네 밥벌이는 하고 있었으면 하고 엄마 아빠한테 패를 안 끼치고 있었으면 하고 이왕이면 그때까지 뭔가 좀 훌륭한 작품 같은 걸 했으면 어떨까. 아하. 여기서 이제 대충 직업을 저희가 알아챌 수가 있죠. 작품을 한다는 거. 작품을 한다는 게 뭐 웹툰 작가일 수도 있고. 예술가. 예술가. 내가 뭐 갤러리에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내가 항상 생각을 하지만 로또가 당첨될 수도 있어요. 연금 복권도 계속 사시고. 그리고 요즘에. 한국에 안 살 수도 있어. 2020년에. 저희 사주 하시는 분이 그것까지 다 얘기해 주시니까. 저 사주 봤었는데 저도. 네. 39살 때부터 돈 많이 번다고 하셔가지고 되게 기대하고 있어요. 39살 때부터. 근데 그 사실은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 못했는데. 특히 회사에서는 얘기 못했는데 회사 때려칠 거라고 했거든요. 몇 살 때요? 얼마 못 간다고 했어요. 사실 39살 때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하는 수밖에 없는 게 그때쯤에 과장급 되거든. 차장급. 그래서 내가 그때부터 돈 되게 잘 번다고 잘 먹고 잘 산다. 근데 그 전에 좀 힘들 거라고 해서. 아 그래요? 회사 들어가면 뭐 금방 먹고 얼마 못 버틸 거라고. 결혼 언제 한다 결혼? 40살쯤에. 돈 벌고 하는구나. 딱 벌고. 네. 나 좋은데? 모르지.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2020년 때쯤 되면 좀 어느 정도 좀 더 뚜렷하게 보이지 않을까. 이 선생님이 맞는 거 아닌가. 2020년 좀 멀다면 멀고 가까운 가까운데 여러분들 희망하시는 거 최대한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하시는 목표가 있다면 2020년을 모두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녹음 들으시면서 한번 적어보고 나만의 타임캐시를 만들어봐도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뭐 자기개발서 이런 거 보면 누군가 성공하는 거 보면은 자신의 희망하는 것 버킷리스트들 전부 다 구체적으로 적어서 이제 하나씩 지워나가면은 잘 이룰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하더라고요. 그 시크릿의 사실 종교 같은 느낌 있잖아요. 맞아요. 우주가 도와준다. 그거는 너무 맹신하면 안 되겠지만 저는 주변에서 정말 말하는 데 이루어지는 사람 되게 많이 봤거든요. 진짜요? 네네. 저 옛날에 10년 전쯤에 친구들이랑 디카로 동영상 재미로 녹음한 것들이 많은데 네. 실제로 자기가 원하는 이상형 얘기해서 그거대로 남자친구 생긴 친구도 있었고. 우와. 이상형이요? 이상형? 네네. 어떤 남자친구였어요? 몸 좋고 잘생긴 사람. 내가 못생긴 사람이 됐고 보면 나는 말려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했었어요. 친구가 나 말고. 근데 실제로 그런 남자랑 사귀었어요. 결혼은 그런 사람이라 안 했는데 내가 그래서 그걸 이렇게 결혼식 가 틀까 이러고 있어. 그래서 그래서 이제 어쨌든 말하는 대로 정말 저 말의 힘이 되게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 마지막으로 네, 우리 모두 다 잘 되고 제 주변에도 말하는 대로 다 되는 사람이 있어요. 다 돼요? 말하는 대로 되게 잘 풀리더라고요. 인생이 술술 그러면 저랑 또 다른 친구들은 모여가지고 아 쟤는 저러다가 언젠간 한번 마음을 곱게 마음을 곱겠어 마음을 곱게 그렇죠 오늘을 계기로 마음을 곱게 써야겠네 그 친구도 잘 되고 아, 그 친구 잘 됐으니까 아, 그 친구는 뭐 이미 뭐 잘 되고 있으니까 그럼 우리 모두 뭐 그런 걸 시기하지 말고 저희 취업 모두. 전문 방송이잖아요 그렇죠 취업 고마 하겠지 뭐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우리 모두 아 그리고 친구가 잘 나가는 변호사다 친구가 잘 나가는 의사다 이게 좋지 친구가 백수다 이게 좋겠어요 그럼 사실 뭐 지금 와서 까먹고하는 얘기지만 지금 우리의 컨셉 키워드 이런 거는 퇴사잖아요. 그러니까 퇴사한 친구도 엄청 축하해주잖아요 주위에서. 아 맞아요. 저는 퇴사를 한번 해봤기 때문에. 아 네네네. 배고픈 시절이 좀 있었어. 네 그렇기 때문에 회사가 그 테두리가 되어주지 않는 삶은 마치 면도칼 하나 가지고 사파리에 던져진 느낌이에요, 여러분. 하필 면도칼. 근데 뭐 여행 가서 느끼는 거지만 딱 그러니까 제 나이쯤 되는 그러니까 대학교 졸업하고 한 5년 정도 일하신 분들이 퇴사를 하고 이제 여행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여자분들 딱 요 정도 그거 모르는 느꼈어요 그냥 뭐 인생은 알 수 없으니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정말 갑자기 이 팔팔한 애니메이션이 팡 터져가지고 막 우리한테 전화 막 섭외 전화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야 그러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뭐 빨간 책방 이런 거 카페도 거야? 그때 얘가 그때 이제 인덕님 그만 아까 양덕이래 화장이 그만둘라 그러면 이제 틀어줘야지. 김대중님이 호언을 주도 호언들어 올지 듣고 계세요 김대중님. 지금 언론 노출돼 꺼리시는 분인데 우리가 터뜨렸는데. 갑자기 막 쌀 한 바가지 올 수도 있어. 한 포대 막 호언 오고. 닥쳐 이러면서 이러면서 변호사들 막 데리고 오는 거 아니야? 네 아무튼 네. 2020년에 여러분들 희망하시는 거 모두 다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2017년에도 물론. 네. 네네네. 그러면은 요즘에 그 댓글들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간헐적으로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저희는 어떤 비판도 좋고요. 네, 네. 칭찬의 댓글도 정말 좋고요. 관종이기 때문에 저희에게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플보다 무서운 게 진짜 무플이라서. 네네네. 저희 뭐 어떤 후원 받는 것도 아니고 정말 저희 그냥 좋아서 모이는 거기 때문에 자꾸만 얘기하지 마세요. 달라는 것 같잖아. 아니야. 우리가 거지예요? 우리 거지잖아. 네, 아무튼 좋은 취지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좋은 취지가 여러분들한테 잘 전달됐으면 좋겠고요. 네, 정말 네. 추억 방송 들으시면서 본인만의 추억이 있거나 네, 그런 거 많이 네. 느끼시면 정말 만족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뭐 행사도 들어오면 좋겠지만 네. 여러분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또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 네. 의견 있으면 저희는 언제든 열려있기 때문에 네. 네, 꼭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페이스북 팔팔 애니메이션도 있고요. 아니면 팟빵 게시판에 그대로 남겨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네, 청취 소감 많이 부탁드리고요. 그럼 저희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애니메이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른 여러분 다음에도 안녕! 안녕! 다음에도 안녕은 뭐야? 다음에도 안녕.